역사적인 14선언 발표 9돌세 즈마요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는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2007년 10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역사적인 순회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셨다고 하면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우리 민족 길이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나라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 자주와 대단결 위협 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교리에게 조국 통일의 필승의 기치를 안겨주신 것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늘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그는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남녘의 애국민중은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조국통일의 조난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